안녕하세요. 어린이 해피데이에 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멋지고 이쁜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싶나요? 피아노? 태권도? 요리?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첫 곡입니다. 어린이 구원 찬송 주님 날 가르쳐 찬양 들어볼게요. 방금 주님 날 가르쳐라는 찬양 들어보았는데요. 이 찬양 가사는 선생님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도 같네요. 선생님이 이 찬양 가사의 뜻을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주님 날 가르쳐 주의 뜻 행하도록 주님 날 가르쳐 믿고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볼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 가사를 살펴볼게요. 조용한 주음성 내가 들으니 매주 따르게 가르치소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엄마랑 아빠랑 또 선생님하고 읽고 암송하는 거군요.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 날 가르쳐 찬양 들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흉내를 내면서 찬양을 불러도 참 즐거울 것 같아요.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만약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거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배우고 싶은 어린이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으신 것을 믿고 죄를 용서받으세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시와 찬미 찬양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 듣고 말씀 암송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 이 시간은 말씀 시간인데요. 위험 표지판을 세우는 이유는 그곳에 가면 위험 하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신호를 무시하는 바람에 위험한 일을 당해요. 오늘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옆에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직접 찾아보고 읽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성경 주소를 알려줄게요.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에 있죠?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다는 말은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다음 말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집에서 게임만 한다든지 놀이터에서 노는 것을 더 좋아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일이겠죠? 먼저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저희는 잠시 시와 찬및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찬양 함께 듣고 2부에서 선교사 이야기로 다시 만날게요. 우리 모두 한번 선포하면서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하늘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한 번 더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언어를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선생님이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선교 찬양 영어 버전으로 듣고 이야기해 줄게요. 시간은 콩고민주공화국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지난주 종교에 이어 오늘은 문화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콩고민주공화국의 문화는 토속 종교들에 의한 회화, 조각, 음악, 춤, 공예, 직물, 의상 등과 같은 전통예술이 발달되었어요. 링갈라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한 시, 연극, 소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여러 다른 문화와 문명이 어우러진 독특한 대중음악은 아프리카에 널리 알려져 여러 가지 댄스 스텝과 스타일을 만들어냈어요. 특별히 과학공상문학이 대학과 과학재단,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이 시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콩고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할 제목은 바로 프랑스어로 된 전도교재가 어린이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도할 때 우리 친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콩고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신앙 교육을 할 때 필요한 프랑스어로 된 전도교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찬양 한 곡 듣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기다리는 마두구를 만나러 가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맘에 들어볼게요. 시간은 선교사 이야기 시간인데요. 아프리카 서북부의 나제르라는 곳에 사는 마두구 소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마두구를 만나보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간단히 줄거리를 들려줄게요. 회교도인 마두구는 다리가 너무 아파 약을 구하러 선교사님들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글 없는 책 이야기를 통해 마두구는 흰색장처럼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했었어요. 많은 고민 후에 마두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마두구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글 없는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고 마침내 집에 돌아와서 세 명의 형제들에게까지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마치자 형제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해달라고 재촉하였는데요. 과연 마두구는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마두구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시와 찬미 호산나 찬양입니다. 다시 들려줘! 다시 들려줘! 라고 재촉하자 마두구는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성교사님께서 알려주신 다섯 개나 되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마두구는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정말로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형제들은 더욱더 행복했고요. 다음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마두구에게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어요. 마두구는 형제들이 요청한 대로 계속해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고 멋진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는 시와 찬미 찬양 찬송을 들으세요. 찬양 듣고 나머지 이야기 계속 들어볼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와! 마두구는 이 놀라운 일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그러고는 형제들에게 말했죠. 이제 너희들도 내가 배우고 외운 성경 암송을 배울 필요가 있어. 마두구는 계속해서 다섯 개의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어느 날 아침 첫째 형 비노가 말했어요. 마두구, 나 이제 네가 알려준 성경 말씀 다 알아. 그러는 거예요? 우와, 정말 대단하네요. 둘째 쿠마도 말했어요. 나도 다 외웠어. 그때 막내인 바수도 말했어요. 나도 다 알아. 마두구는 세 명의 형제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어요. 마두구는 정말 기뻤을 거예요. 뜰 듯이요. 선생도 이렇게 기쁜데요. 저희는 찬양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어린이 구원 찬송 주님을 믿어요 찬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너처럼 그 그런 책 가질 수 있지? 비노가 말했어요. 마두구의 다른 형제들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마두구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과연 마두구는 세 명의 형제들에게 그 소중한 이야기책을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들려줄게요. 아쉽네요. 빨리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데요. 선생님은 마두구가 정말 대견하네요. 선교사님처럼 바르게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또 형제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으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족, 형제,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길 기도해요. 선생님도 또 우리 친구들도 용기를 내어 마두구처럼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주간도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